저기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계속 이어져 가네요. 마치 내일을 알고 있던 것처럼 가슴으로 얕게 숨을 쉬었던 뜨거운 뺨을 식혀주던 기억하고 지 않는 강물을 노래하며